Yeah, yeah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Mm-hmm. 어디서든 날 화려해. 아니 적당히 준 건데 누가 봐도 그럴 듯해 보이는 내 볼때 그냥 그렇게 살아. Yeah. 그래 그거면 됐지 뭐. All fan I follow all trend 그럼대로 it's okay. 돈은 없지만 I live my life because money is so fly. 바쁜 하루 내 스케줄에 정신없이 흘러가 볼 때 우리 숨어 먹다는 위경 친구들이 부르네. 없어. 나 밥도 못해 먹고 살아. 넌 어때? 나 없이도 좀 괜찮아.